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3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한다. 예레미야서가 짧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나라가 모두 다 신실하지 못했죠. 또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죽어서 멸망해 버린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미래는 마치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편히 쉴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단순히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3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가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불안과 공포의 멸망의 메시지만 들어왔고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으니 누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죠.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나라의 포로가 된 백성들. 나라가 남아있지도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너무나 불쌍한 소망이 끊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며 그들의 구원자가 강하다고 선포하십니다. 놀라운 선포죠.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십니다. 만군, 즉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군대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그 어떤 세상의 군대나 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거느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시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안식을 주시고 바벨론 사람들은 불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 점점 고난으로 가득 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송을 들으시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렇게 고집이 세던 바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절부터 46절까지 바벨론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칼이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장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선포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용사들까지도 칼을 피할 수 없고 심지어 바벨론에 주둔하고 있던 외국 군대들까지도 칼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칼이 그들의 보물창고까지 쳐서 모든 보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가뭄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가뭄이 그의 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는 그곳이 우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우상에게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과 하이에나가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들도 그곳에 살 것이나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시킨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도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가뭄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렸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세계를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귀한 것들, 특산물들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바벨론 왕은 자신을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뭄이 임해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풍요로운데 폐허가 되고 이제는 사막의 들짐승들이 그곳에 살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LA 번화가에 가서 혹은 뉴욕 한복판에 가서 맨하탄 같은 곳에 가서 이곳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1절과 42절 말씀. 보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고 있다. 땅끝으로부터 한 민족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서 군사처럼 대열하고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바벨론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인지 선포하십니다. 북쪽에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해서 마치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와 또 어떤 왕을 통하여 무너뜨릴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대의 주 무기가 활과 투창이었고 말을 탄 기병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 기록과 벽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바벨론 왕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서 설 수 있겠느냐? 온 세상을 지배하며 교만으로 가득하여 자신을 신과 같이 여겼던 바벨론 왕은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45절과 46절 말씀.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그들의 목초지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사로잡히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사이에 울릴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바벨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멸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죄악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을 보여주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이미 너무나도 악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믿는 것은 바벨론이 자신을 신뢰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는 그 이후의 자손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세상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말씀에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크기나 건물이나 성도수나 재정이나 혹은 사람을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서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작은 교회 하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뜻을 따라요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은 자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필요해서 주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평안해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와 상관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오늘 나의 목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많고 자녀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잘 되고 나의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음이 없으면 나의 삶은 이미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벨론과 같은 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간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매 순간 기도로 나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